조조 오스트랄리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윌리엄 파토슨과 일행이 20일부터 24일까지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조 총국 총국장, 마동희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해당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조선 측은 자주 평화 진선의 대외정책적 리념 밑에 오스트랄리아 연방과의 진선 관계를 정세 변화의 구애됨이 없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시키려는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 핵 문제, 북남 관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오스트랄리아 측에 구체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측은 조선반도를 비롯해서 지역 및 호상 관심사로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기 측의 의견을 솔직하고 호심탄회하게 통보하고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입장에 류의했습니다.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대사 일행은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제공한 자금으로 건설된 평안북도 독립군 읍지구 자연 흐름식 상수도 대상 등 여러 협조 대상들을 돌아보았습니다.